겔타 에르미아스 마테오스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 청년협회 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. 대표단은 또한 주체 사상탑과 청년운동 사적관, 만경대 학생 소년 궁전 등을 참관했습니다.